할렐루야. 아, 이까호 중앙교회 홍성필 목사입니다. 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제 3회입니다. 아, 저희 교회 먼저 홈페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까호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헌금 주실 부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아, 홍성필 명의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먼저 드려야지. 그 다음에 저희 그 교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적혀있긴 한데요, 저희 교회의 홈페이지에, 아니 홈페이지 아니라 그 이메일 주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카오처치 그 다음에 닷컴, 아 닷컴이 아니죠, 이카오처치 골뱅이 그 다음에 gmail.com이 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든지 그 다음에 저한테 메일 사연이든지 자유롭게 저희한테 주실 사연이 있으시거나 글이 있으시면은요, 언제든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방송에서 또 이제 소개해드리고 함께 또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요 함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 바랍니다. 오늘 제 3회인 오늘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에는요 연말에 복권, 글쎄요 한국 아마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연말에, 아 참고로 그 여기 오늘 이 자리는 어디냐면은요 저 두서없이 이렇게 내용이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 그 여기는 그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 하는 그 대성전 옆에 있는 소성전, 작은 성전입니다.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성전 이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요, 아 이거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붙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지금 뭐 이게 바깥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벽화도 이제 그려져 있고 그런 곳인데,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든지를 하는 그런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장소를 이렇게 좀 옮기는 것도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쇄신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뭐 나가서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차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좀 울려서 좀 이렇게 좀 들으시는데 좀 그러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래도 뭐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응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은 연말에 보면 복권을 이제 판매를 해요. 넷마츠 잠보 다카라쿠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넷마츠 잠보 다카라쿠지, 연말 전보, 크다는 거죠. 복권이라고 해가지고 판매가 됩니다. 작년에는요, 이 당첨금이 얼마였냐면요, 1등이 5억엔, 5억엔이라고 하면은 50억 원이죠. 대략적으로 요즘은 엔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10배가 좀 안 되는데 한 8배 정도 이제 되는데, 뭐 평상 해가지고 뭐 한 5억 엔이면은 5억 원, 50억 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쟁호쇼 전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끝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복권, 끝자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으로 끝났다, 이게 이제 1등이다 라고 하면은 그 앞뒤 자리, 예, 그래서 앞에는 다 번호가 똑같고 마지막 끝자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이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4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6번, 이것을 이제 1억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석장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 7억엔, 편의상 70억 원 정도가 되는 그와 같은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이 이제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10억엔이라고 해요. 10억엔이라고 하면은 편의상 한국 돈으로 한 80억 원에서 한 90억 원 정도 되는,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사상 최고액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세 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 해가지고 이제 10억엔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뭐 세금 빼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 실제로 이제 뭐 받는 돈은 한 5억엔 정도라고 해요.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그렇죠? 10억엔에서 이제 뭐 한 뭐 실제로 받는 것은 5억엔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TV를 보고 이제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제 그거예요. 야, 이거 5억엔? 5억엔 있으면은 정말, 뭐,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만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야, 정말, 아, 정말 멋지게 정말 목회도 한번 해보고, 멋지게 정말 한 전도도 막 해보고, 막 그런 생각이 막 그냥 순식간에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구절도 막 떠올라요. 막, 성경구절도. 무슨 성경구절 떠오르냐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 넉넉히 이긴대. 야, 50억 원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그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넉넉히 이긴다. 야, 성경 말씀도 떠올랐어. 계획도 막 섰어. 막, 그 성경 말씀 딱 떠올랐어요. 자, 사야 돼요? 말해야 돼요? 복권을? 참, 그,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한테는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근데 대표적인 문제가 이 돈 문제에, 물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이제 직장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인간관계에 그런 문제들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꼭에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것을 어떻게 이걸 정말 복권을 사야 돼 말아야 돼라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욥기 4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온 천하 만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정말 그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복권 한 장, 일본에서 그 넷마트 잠보 다카라쿠즈 연말 전부 복권 한 장 300엔이에요. 앞뒤 다 정말 10억엔 정말 풀로 최고액을 맞으려면은 석장이 있어야 되니까 300원의 석장이니까 900엔이에요. 그렇죠? 900엔 천엔짜리 하나 내면은 100원 거슬러 줘요. 300엔입니다 900엔이에요. 그런데 자 900엔을 내 가지고 10억엔 거기다가 또 뭐 절반 떼어 가지고 5억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10억엔, 100억엔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째째하게 무슨 900엔을 내야지 무슨 10억엔 좀 아니요. 돈 한 푼 드리지도 않고 온 천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돈 문제가 절박할 때는요 정말 이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그 불쌍하신 분들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요 얼마나 절박하면은 막 강도도 하고 막 남의 걸 훔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사람을 그 정도로까지 절박하게 만드는 것이 이놈의 그 돈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 문제, 아니면 가족 문제,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 내가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정말로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당하기 전에 이미 아, 쟤는 어떤 문제를 당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니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그런 문제를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해서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시련이 닥칩니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옥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마귀들의 항상 그 관심사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실족시킬 것이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마귀가 그러더래요. 다 잡아 가둬버리면 나중에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다 가둬버리면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주 노련한 늙은 마귀가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야, 소용없다. 그놈들 다 가둬버리니까는 아주 감옥에서 뭐 하는지 알아? 전도하더라.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 그래서 가둬버리면 안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 다른 젊은 마귀가 그러더래요. 아, 그러면은 가둬놓고 아주 굶겨버려요. 굶겨버리면은 기운도 없어서 기운도 없어가지고 전도도 못할 거 아니에요. 굶겨버리면 아주 그냥 됩니다. 쫄쫄 굶겨버려요. 라고 하니까는 또 이게 모르는 마귀가 하는 말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또 굶기면은 금식한다고 또 아주 난리쳐. 안 돼, 안 돼. 아주 그냥 골차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마귀가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홍구멍을 내주세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후라 패든지 고문을 하든지 아주 정말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그 전도도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아주 정말 그 기운을 그냥 쫙 빼버리세요. 아주 그냥 괴롭히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또 이 노련한 마귀가 혀를 쯧쯧쯧 끌끌끌끌 차면서 나도 그 방법 많이 써봤어.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야, 쟤는 예수를 위해서 뭐 고난을 당한다? 기뻐하더라? 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전도도 못하게 가둬버리고, 그리고 멀고도 주지 말고, 그 다음에 전도도 못하게 독방에 아예 가둬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지가 무슨 전도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거기서 아주 그냥 완벽하게 예수쟁이들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또 마귀가 하는 말이, 야, 독방에 가두면 안 돼. 이거 왜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그냥 얼굴에 희색이 돌더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옆에 있던 마귀가, 아유, 그럼 이도 저도 다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냥 나 그냥 죽여버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죽여버려요. 이렇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노련한 마귀가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 그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그 사람 그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순교했다고 아주 얼마나 난리 치는지 몰라. 너 한 사람 순교하면은, 예수 성도가 얼마나 많이 느는지 알아? 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화를 내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렇게 실족시킬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다른 마귀가 하나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라고 하니까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돈도 넉넉하게 줘버려요. 아니 왜? 라고 물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타락합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타락하고 그들은 분명히 믿음을 저버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른바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는 참이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에 유럽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300년 동안 이 카타콤 또는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3년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정말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300년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죽는 사람들도 그만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요, 정말 그 동굴에서 어두컴컴한 데 있다 보니까 시력이 약해지더랍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정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내 생명, 내 삶의 전부, 모든 것이 정말 믿음이자 정말 이렇게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은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자, 우리 한번 반성을 해봅시다. 우리 한번 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나한테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내 정말 내 나한테 있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모든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행여, 아, 나한테 있어가지고 좀 믿음? 하나의 악세사리가 아닐까? 일요일날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침묵 다지기 위해서, 친구 만나러, 아니면 사업상 필요해서, 아니면 취미생활로,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아주 목숨을 걸고 지켰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취미생활이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도 무척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이유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가난과 궁핍, 이것은 뭐 그렇다면 가난한 거 좋아요? 돈 문제? 돈이 있으면 뭐 하락해? 그러면은 아, 그럼 가난한 게 최고야? 가난한 게 축복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은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과 궁핍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시련이 닥치는 것인가? 잠언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한테는 그 재물이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자한테는 그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한테 있어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만 이 그 미련한 자한테 있어가지고는 이것이 안가짐만 못한,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죄송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열심히 공부를 하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지혜로워지는 것이요, 지혜로워지면 드디어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은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유리할, 더 좀 알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갖고 싶다. 글쎄, 좀 비싼 것, 집을 만약에 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언젠가 집을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먼저 목표를 딱 정한데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얼마라고 이제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니까는 그러면은 저를 살려면은 내가 지금 버는 것이 얼마고,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저축을 하고, 그러면은 애드님은 저 자식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풀어가면은 보다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한테 어떤 그 시련이 닥쳤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왜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이 이렇게 닥칠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야?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 돈 문제, 가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올까? 정말 이건 아니야. 너무나도 정말 너무 괴로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도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이 다가오는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예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일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닥쳐왔어. 이것을 누가 먼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왜 고난을 주실 것인가? 힌트가 성경에 또 이제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라고 이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 전파된다는 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주고 정말 이렇게 전도를 예수 믿어라 라고,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정말 확실한 그 증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막 저러는데, 야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 저거 좀 문제 있어, 뭐 교회 다니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줘? 아니야 저 사람 봐, 저렇게 아주 문제에 시달리잖아 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기도를 해가지고 좀 금식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그 사람들이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전도가, 더 큰 보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때는요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떠올렸던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복권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몇백엔을 줘야지 무슨 뭐 5억 원, 10억 엔을 줘? 아니, 하나님은 한 푼도, 내가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온 천하의 걸 다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복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누구겠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하나님이죠.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의 피를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 하나님 거꾸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를 주실 것이냐? 이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시련이 닥쳐올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을 겪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주소였죠. 아까 이카호 초치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사연, 뭐 감상 느낌도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보내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또 함께 기도를 하고 또 사연을 또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